거리에서 만난 하나님 아홉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편지. 오늘은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는 당신에게 들려드립니다. 수고했어. 아, 예. 저기, 코치님, 아, 저 근데 제 시합은 언제쯤? 내년에나 생각해보든가. 일단 선수들 스파링 상대만 좀 계속해줘. 아, 예. 아, 찢어진데 약 좀 발라라. 아, 예. 통장에 돈 좀 넣었다. 아, 감사합니다. 저 가보겠습니다. 아, 그래. 야, 박민호! 우리 아들! 짜! 멀미 안 했어? 응! 6시까지 데려가야 돼. 지난번처럼 늦지 마. 아이, 인사 좀 하자, 우리. 이혼했다고 남이냐? 위험한 데 가지 마. 애 혼자 두지 말고. 6시 되면 아빠한테 말해. 알았지? 응. 눈 다쳤어? 아니, 아빠가 다 케어 시켰지. 짜! 야! 우리 얼음 타러 갈까? 오 예! 자 그럼 출발! 출발! 오! 아빠 이거 자, 봐. 오, 자, 자 밀어줄까? 쭉! 자, 아, 아빠 손 놓는다. 자 놓는다. 안 돼. 안 돼. 자 놓는다. 안 된다니까. 가지. 아! 야! 야! 너 이거 먹어. 자 우유도 먹고. 근데 아빠는 언제 시합해? 아빠 시합했으면 좋겠어? 어,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걱정하지 마, 금방 할 거야. 나 절로 가서 타도 돼? 또? 그러면 5분만 타. 어. 어, 민호야, 너무 안쪽으로 가지 마, 위험해. 알겠어. 야호! 임금님 나신다! 길 비켜라! 여보세요? 아, 예, 헌장님. 아, 예, 여기 청평호예요. 아니요, 아니요, 금방 가요. 아빠! 아, 예, 그럼 저기... 아니, 시범 경기라도 좀... 아니, 저기... 아니, 애 엄마 생활비랑 제 사정도 있고 좀... 아빠! 잠깐만요. 저희 관장님 나중에 다시 할게요. 민호야! 박민호! 민호야! 민호야! 민호야! 민호야! 민호야! 민호야! 민호야! 민호야! 민호야! 민호야! 민호야, 조용히 잘해봐. 민호야, 괜찮아? 민호야! 민호야! 민호야!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선생님, 우리 민호 괜찮죠? 네,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투 선수였던 남자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두 주먹으로 얼음을 깼습니다. 흰눈으로 덮인 차가운 얼음 위에 온통 붉은 피가 흥건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링 위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두 주먹을 잃은 대신 아들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은 채찍으로 맞아 피를 흘리셨고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 위에 벌거벗겨 매달았습니다. 그분의 머리엔 가시관을 씌웠고 두 손과 양쪽 팔은 못을 박았고 그 옆구리는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당신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진정 당신의 죄를 지고 당신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지만 당신은 그분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찔림은 당신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분의 상함은 당신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심으로 당신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는 것으로 당신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두 주먹이 으스러지도록 얼음을 깼습니다. 당신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두 주먹을 잃는 대신 아들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들 예수를 잃는 대신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세요.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십니다.